이 시간에는 노래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위대한 어머님의 사랑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의 목소리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나의 어머니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생가. 이상으로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